7월 22일 목요일.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십시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새 시대의 개막.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한 후 유월절까지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합니다.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유월절을 지키자 그 땅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하늘 양식인 만나가 그칩니다. 이제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와 목축에 기반을 둔 안정된 생활을 할 것이기에 만나가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수고하고 일한 대로 소산물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만 의존하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기억하고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전개되기 전에 먼저 그분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온 것은 인간적인 편 가르기가 아니라 공의로 오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여호수아가 선 곳이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가나안 전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며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부패한 자아의 탐욕과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전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룩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묵상 에세이. 답은 하나님께 있다. 웃음치료와 게준트 하이트라는 무료 병원으로 유명한 헌트 아담스의 실화를 그린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가 있다. 헌트는 삶의 고뇌에 시달리다 자살을 시도하고 정신병원에 수용된다. 병원에서 만난 한 괴짜 영감이 헌트에게 손가락 4개를 펼쳐 보이며 몇 개인지를 물었다. 4개라고 답하자 그는 손가락만 보지 말고 그 너머를 보라고 했다. 이때 영화에서는 손가락이 겹쳐 보이는 장면이 나온다. 헌트가 8개라고 답하자 괴짜 영감은 바로 그거라며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면 답이 보이지 않으니 그 너머를 보라고 강조했다.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맞닥뜨려야 할 싸움도 계속해서 생긴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 너머에는 더 중요한 것들이 숨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을 지녀야 볼 수 있다. 하나님은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는 전략을 가지고 계신다. 내 방법을 고집하려는 교만과 자존심을 벗어던지라.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 인생의 문제를 내가 풀 수 없음을 인정하라. 내 판단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에 집중하라. 답은 하나님께 있으니. 백영환의 예수님의 목욕탕. 한절 묵상. 여호와의 군대는 천상의 군대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여호와의 군대가 영적 영역에서 거둔 승리가 땅에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전쟁을 지휘하며 최고 명령권을 행사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무슨 말씀이든 주님이 하시는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전쟁에 능하신 주님을 사령관으로 모실 때 어떤 싸움에서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제게 말씀의 새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습관적인 죄의 자리에서 떠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